수가 없어. 갈수록 벅차오르는 너를 향한 내 마음. 이 세상 샘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. 더해도 더해만 가는 끝없는 내 사랑. 그 누구도 너만큼 날 웃게, 나를 울게 한 사람 없어서. 나답진 않지만 어제 너 하나만 보고 듣고 싶은 걸, 내 안에 너를 살게 하고 싶은 걸. 날 바라봐, 나의 품으로 와. You're my every, my everything. You're my everything. Love for you. 언제나 너에게 이겨본 적이 없어. 사랑해지면 질수록 내 가슴은 행복해. 널 향한 사랑에 유효기간이 없어. 다고 해도 말년일 테니까. 힘겨워도 내 곁에 있어줘. 나의 전부를 다 잃는 나에도 널 지켜줄 거야. 오직 너 하나만 보고 듣고 싶은 걸, 내 안에 너를 살게 하고 나의 품으로 와. You're my every, my everything. You're my everything. Love for you. 처음이자 마지막인 걸. 널 불러봐 숨쉴 때마다 널. You're my every, my everything. You're my everything. Love for you. I love you, you're my everything.